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의 전공 분야는 사회심리학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심리적 그 발달 단계, 인간의 그 성장 과정을 8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의 이론이 오늘날 그 사회 심리 발달 단계 아주 정설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인생의 과업이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성인 이후에 그 중년기, 노년기까지 그 인생의 과업이 무엇일까? 그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생산성이요, 다른 하나는 자아 통합이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자신의 인생 경험을 기초로 생산적인 어떤 내적인 동력을 얻어서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 이제 다음 세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인생의 과업이다. 만약에 이것을 그가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노년기에 이르러 침체와 절망으로 빠져들고 만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젊은이들에게도 인생의 과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근면과 정체성과 친밀감이다, 이렇게 단계별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능성을 열심히 젊은 시절에 개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머지않아 열등감과 그리고 혼란과 고립감에 빠지고 만다라고 그는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어떤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각자 그 인생의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과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그 역할 충실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서로 생명력과 가능성을 북돋아주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차세대는 차세대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각자 서로 어울려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어른들이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소동이란 바울의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소요 사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진 못했지만 바울은 앞으로 이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를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동료들을 마게도니아로 건너 보낸 뒤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때문에 에베소에서 거의 폭동 수준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만들던 그 은 장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바울의 복음 때문에 당장 생계와 그런 어떤 삶의 큰 위협과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에베소 시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 일행이 그들의 종교적 전통을 무시하고 파괴하려고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한 그런 군중들이 이제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연극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진리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이런 선전선동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그 두 사람이 혹시라도 다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아마 이 성난 군중에 의하여 혹시 해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시간 동안이나 이 무리들은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질렀고 상황은 이제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만약 사태가 더욱더 여기서 악화된다면 아마 군중들에 의해서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두란노 서원은 불타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큰 환란에 이제 직면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극적으로 에베소의 서기관에 한 설득력 있는 그 연설을 통해서 상황이 급반전을 하게 됩니다. 사태에 불을 질렀던 은장색들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로써 폭동은 진압되었고 이제 인질들은 풀려났고 도시는 다시 예전의 모습대로 이제 평화를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엄청난 소요사태에 그리스도인들이 휘말렸고 이제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하고 작별을 한 다음에 이제 원래 일정대로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지방을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해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자 마게도니아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란 아가야 주의 수도였던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을 두루다니다가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방해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왔던 길을 거슬러서 다시 마게도니아를 통해 둘러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많은 격려를 했다 이렇게 아주 짧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오고 가면서 바울이 한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전도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신학적인 이론을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라고 그렇게 어깨를 도닥거려주고 함께 기도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경배하는 것 우리 분명 교회의 존재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말고 우리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전을 제가 이 격려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결이 넘칠 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물결이 부딪혀 흐를 격입니다. 그리고 리어는 힘쓸 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격려라는 말은 그저 위로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물결이 넘칠 거리듯이 생명력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영혼의 힘을 복돋아 준다 이런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인간사회가 살맛나지 않을까요? 얼마나 신바람 날까요? 하지만 이 격려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격려한다고 해서 항상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격려의 말이 공감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나의 격려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에 제가 목회사관학교 때문에 한국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분을 만났는데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후배 한 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은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정말 눈에 띄게 수척해진 그의 얼굴을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격려를 해주고 싶었는데 마땅히 격려해줄 말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힘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할 때 사실 힘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10년째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그 친구, 여러분 어떻게 격려를 해주어야 할까요? 누군가의 응원조차도 사실 무겁게 느껴질 때 사실 우리는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미 어떤 목표를 위해서 뛰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굳이 힘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잘하던 사람도 사실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혼자 놔두고 묵묵히 지켜봐주는 거, 사실 그게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요? 최고의 격려는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온 사람이라면 그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 도전 자체를 격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뛰어줄 수 없다면 그저 힘내라고 그렇게 기합을 주기보다도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로 돌아오면서 그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자기 속도에 맞춰 그저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믿으면서 말이야. 진정한 격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파이팅을 외치며 힘내라고 말하는 대신에 지금 모습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화면이 다시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니아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격려를 했던 바울이 마침내 아시아에 건너가는 장면이 이제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무교절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7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드로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월 14일 날 제가 설교했던 그 드로아라는 도시입니다. 아시아의 서쪽 끝에 위치한 에게의 연안의 그 작은 도시가 드로아이고 영어로는 트로이라고 부릅니다.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이 도시는 사실 세계사 중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도시입니다. 바로 고대 근동에서 서양으로 역사의 축이 넘어가는 전쟁이 바로 이 트로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이곳에서 엄청난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도시가 바로 이 드로아, 트로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곳에 와보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는 그들을 모아서 7일 동안 여러 많은 격려로 그들을 축복하고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빵을 떼기 위해 제자들이 모였다 이 말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뭐 예배의 일정한 틀이나 정해진 순서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런 정말 일정한 틀이 없는 그런 예배가 진행이 되었고 설교 시작 시간도 따로 없고 또 끝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설교학자들이 설교 시간이 한 30분만 넘어가면 회중들이 지루함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원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보통 끝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고지 45페이지 분량으로 딱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설교가 30분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폼도 사실은 예화, 설명, 서론, 문제 제기, 도입, 그리고 소제목 1, 본문, 설명, 해석, 적용, 예화, 메시지, 소제목 2, 똑같이 가고 맨 마지막에 결론하고 찬양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듣는 분들은 아, 저것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다. 대충 이렇게 감을 갖고 계시고요. 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식상하다. 좀 그 멘트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일 지금 드로아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밤새도록 결론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끝나질 않고 뭐 결론적으로 하면서 이게 한밤중까지 지금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고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그만 사고가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고라 떨어지는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으켜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3층 창가에서 걸터앉아 있던 젊은이가 졸음에 이렇게 빠져있다가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설교가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졸지에 일어난 그 황망한 사태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떼어 내려가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가 왜 죽었을까요? 왜 졸았을까요? 여러분, 어제 한 시간도 주무셨기 때문에 얼굴이 뽀샤샤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어떤 쉬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도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지친 몸으로 저녁에 아마 교회에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연약한지라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꼬집어도 안 되고 냉수를 마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 보신 분들 이런 경험 다 해보셨죠? 천근만근 그 무겁게 내려 누리는 그 눈꺼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청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청년이라는 말에 그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력과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춘예찬이라고 하는 그 수필,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수필에 보게 되면 청춘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어보라.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만약에 청춘의 피가 끓지 않는다면 꿈과 이상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그에게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민태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청년이 졸고 있습니다. 아니, 졸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지금 생명력과 가능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청년이 시들어가는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더 이상 감동도 없고 죄에 병들어 있고 원대한 삶의 비전과 꿈도 잃어버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에 한국 젊은이들을 일컬어서 흔히 3포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우리 젊은이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저 이제 70년대 80년대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시대에 저항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도 없고 흔들 깃발도 상실한 채 그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그렇게 고민하다가 졸고 있는 그런 청년 그런 모습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과 가능성을 상실한 그 젊은이의 모습을 얼마나 가련하고 초라합니까? 반면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스위스로 출발한 우리 윤영중, 김주희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약착같이 돈을 벌어서 집장만도 하고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그런 신혼부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험을 떠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두 분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게 감동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원대한 꿈을 꾸면서 아름다운 이상을 쫓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그들에게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삶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새파란 젊은이가 떨어져 죽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길한 징조입니까? 혹시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 이 드로아 지역에 퍼지게 된다면 여러분 앞으로 전도의 길은 막히고 말 것입니다.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야말로 한순간에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마지막으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뛰어내려가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어.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는 소란 피우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애찬을 나눈 다음에 날이 셀 때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날이 셀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튿날 바울이 떠나자 사람들은 다시 그 살아난 청년으로 인하여 마음의 큰 위로와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이런 말씀으로 본문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그들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 사건은 환난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격려의 표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이 죽은 청년을 살리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를 연상시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를 다락방으로 눕힌 다음에 그 위에 몸을 엎드려 세 번 기도하고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엘리사 역시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위에 몸을 엎드려 기도하고 아이를 살려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독특한 장면 아닙니까? 몸을 그 위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접촉이지만 아주 친밀한 접촉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몸을 상대방 몸 위에 이렇게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의 시신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우리가 잘 보십시오. 온몸의 접촉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력이 죽은 청년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 일어나자 이제 그 안에서 용기와 삶의 희망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친밀한 접촉, 바로 그것이 죽은 청년을 살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행동심리학자가 아주 독특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치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붉은색 새끼 원숭이를 두 마리의 가짜 어미와 함께 우리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새끼 원숭이는 우유가 나오지만 철사로 만든 어미 대신에 따뜻한 천으로 만든 가짜 어미에게 달려가서 애착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킨십이 애착과 생명에 매우 중요한 변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 때, 낙심하고 상처 입을 때에 먹는 것보다도 사실은 서로 안아주는 것, 이것이 더 큰 격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뜻한 체온이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될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라는 것을,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영혼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과 그 생명력을 북돋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따뜻한 격려와 또 따뜻한 접촉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 또 제 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주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는 우리 아이들 제가 많이 안아줬지만 이제는 저보다 더 키가 커졌기 때문에 안아주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도 한번 안아주고 또 저희 아이들도 한 번씩 이렇게 포옹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안에 숨쉬고 있는 그 가능성과 생명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그리고 말없이 안아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물결이 넘칠거리듯이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손길, 그리고 포옹과 중보기도, 바로 이것이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달되면서 상대방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젊은이가 32살이 되었을 때 삶을 이제 끝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자살을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에 뛰어들기도 하고 음독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목을 매기도 했었고 그리고 동맥을 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의 상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폐해졌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해하면서 정신병의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했던 이웃들의 배려와 손길 때문에 그가 교회로 초청을 받게 되었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를 도와주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찬송시를 쓴 존 뉴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해 주었고 그를 격려해 주었고 그 안에 숨어있는 그 가능성과 생명력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기 시작했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개발해 나아가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어느 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가지고 찬송가가 만들어집니다. 그가 쓴 시로 만든 그 찬송곡 중에서 세 편이 우리나라 찬송시의 찬송곡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바로 이 찬송시가 바로 그분이 쓴 시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로 모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결이 넘실거리듯이 영혼의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살만하게 하는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그분의 도전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려주고 그리고 혹시 그가 실패했을지라도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것, 여러분 바로 그럴 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한국이건 뉴질랜드건 자신의 가능성과 생명력을 상실한 채 졸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를 쫓아가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을 나고자라고 생각하면서 죽은 자와 방불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면서도 마치 시들어가는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과업입니다. 교사로 헌신해서 우리 차세대들을 키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배고픈 유학생들 집에 초청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 1대1로도 돌봐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에게 주신 인생의 과업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격려와 포옹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그 청년들, 그들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차세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새가족들이 저희 교회에 요즘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낯설고 물선 이 뉴질랜드에 와서 새롭게 정착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격려가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가 물결이 넘실거리듯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각자 각자 안에 있는 그 생명력과 가능성을 북돋아주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